처음엔 몰랐어 네 옆에 서면 내 가슴이 다시 뛰는 이유를 눈을 감아봐도 네가 떠올라 흔들리는 내가 낯설기만 해 마음 가는 그대로 너의 손을 잡아도 될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내가 갈 테니 나의 마음속에 숨겨진 사랑 멀리서 말 없이 너만 바라봐 내가 와 있는지 몰라도 좋아 아무 말 없어도 네 맘 다 알아 내가 기다릴게 천천히 와줘 너의 맘 가는 대로 나의 손을 잡고 따라와 오래전에 만난 것처럼 그냥 오면 돼 나의 마음속에 숨겨진 사랑 싶어